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11월에 이제 또 두 번째 날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붙잡혀 로마서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3장 어제와 똑같이 13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하고 평강을 알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실 곳과 찬양 한 곡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풍랑이라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바리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하므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하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네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너 주께 없으리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말씀 로마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제는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평강을 알지 못하는 이유 두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우리 인생들에게 율법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인생은 그 누구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은 오히려 악한 일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과 속임과 죽임과 저주와 피 흘림으로 가득 찬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한탄적인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참으로 얼마나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으로 사도 바울의 한탄 섞인 그러한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까? 이런 삶이 나아가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기에 여러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16절 이하부터 보면서 왜 많은 인생이 평강을 알지 못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이유들을 이제 몇 가지로 상구해 보면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늘 말씀으로 인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강을 알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는 파멸과 고생길을 걷기 때문입니다. 파멸과 고생길을 걷기 때문에 평강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평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파멸과 고생길을 걷는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아무튼 그렇게 연관됩니다. 오늘 16절, 17절 보면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왜 인생들이 파멸의 길을 걷습니까? 스스로 저주와 악독한 삶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이고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또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또 피를 흘리는 길로 나아가니 어찌 그 가는 길이 고생이요 파멸이 아니겠습니까? 예? 파멸과 고생이 기다리는 길을 가는데 또 어떻게 평강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위로를 얻었습니까? 이 평안은 예수님께서 주셔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어찌 율법적으로 죄인 인생들이 이 평안의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평안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강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파멸로 가는 그런 정말 불행한 인생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평탄한 길을 마다하고 고생길로 가니 어찌 그 삶이 복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은 이 부분에서 언제나 승리를 해야 됩니다. 율법적인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평강은 결코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축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 늘 수고하는 가운데 오직 주님께만 매달리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평강을 알지 못하는 그 이유 하나를 더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평강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인생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이 불신앙이죠. 이것이 죄악이고 동일한 이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경건해지고 또 경건하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주장하시고 또 그 선물로 우리에게 평강으로 나아가게 해주십니다. 따라서 출발부터 잘못되니까 평강의 축복은 정말 물 건너간 그런 상태로 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성경을 늘 매일 가까이 하면서 생활하지만 성경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까? 그 많은 신구약 성경 가운데 만나는 그 귀한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아는 아들이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인물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하나님의 존전에 선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할 줄 알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진심으로 두려워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 이런 믿음으로 살고자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율법적으로 죄인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니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찌 두려워하겠습니까? 예. 그러므로 그들의 삶은 강포함으로 나타나고 강포함은 또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을 줄는지는 몰라도 분명 자신에게는 결코 평안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불안하며 두렵고 사실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므로 평강이나 평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귀하고 복된 축복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첫 번째로 주신 축복이 뭐냐면 바로 이 평안이옵니다.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짧은 말씀 속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듭해서 이 평강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강과 기쁨은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나옵니다. 이제 로마서 우리가 이제 3장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이 지나고 2장이 지나고 이제 3장 중반을 넘으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발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 율법이 이러하고 인생의 죄됨이 이러하니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 답을 우리에게 찾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답은 바로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예. 율법이 이러하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죄되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을 이제 과감하게 말씀을 하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스란히 다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 로마서를 앞으로 보는데도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이제 로마서 이제 3장 중반에서 이것을 발견하고 더욱더 깊은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결론지어 이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죄인됨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율법으로는 의인이 하나도 있을 수 없음도 역시 인정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 복음을 사모하면서 이 복음으로 승리하면서 이 복음을 또 기쁘게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시어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죄인 됨을 시인하여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시어 평안을 얻게 하시고 율법으로 의인된 이가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여 주를 찾게 하시고 이제 복음의 한복판에서 평안을 얻고 세상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